미국 놈들이 나라와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 군대의 자위적 조치를 한사코 걸고들며 얼마나 못되게 놀아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런 미국 놈들이 저들에게 추종하는 주구들의 도발적 행위에 대해서는 무턱대고 묵인하면서 천연피하게 놀아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선인민군 조홍참모부 대변인은 4월 10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우리 군대란 날로 가정되는 미국 놈들의 핵위협 공갈 책동에 대처하여 자위적 해국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 군대가 진행하고 있는 탄도로켓 발사 훈련도 나라의 방위력을 보다 억측으로 다지기 위한 정상적인 군사적 조치의 일환일 뿐이다. 우리를 무턱대고 걸고드는 데 이골이란 미국 놈들은 우리 군대의 훈련이 진행될 때마다 그 무슨 큰일이나 난 것처럼 도발과 위험나발을 요란스레 불어대면서 어중이 또중이들을 총 규합하여 유엔 무대에서까지 반공화국 책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조선 적대 시 환장이 된 미국 놈들의 이러한 망동은 별로 새삼스러운 것도 놀라운 일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에 대한 주구들의 도발적 망동을 대하고 있는 미국 놈들의 이중적이고 양면주의적인 처사에 대해서만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그 대표적인 신뢰가 최근 남조선 괴뢰 군부 호전광들이 충청남도 태안의 안흥사격장에서 불려왔다고 하는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함구무언하고 있는 미국 놈들의 처사이다. 우리가 진행하는 위성발사나 정상적인 로켓 발사 훈련들은 무작정 엄중한 도발이라고 걸고들며 아우성을 치고 있는 미국 놈들이 과연 괴뢰들의 미사일 시험 발사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올 것인지 우리는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지금 괴뢰들이 북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라니 올해 안에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 현무 1을 실전 배치할 것이라느니 하고 도발적 망발을 함부로 제쳐대고 있지만 얘기란 바 그대로 미국 놈들은 이에 대해 모르쇠하며 입 한 번 벌리지 않고 있다. 우리 군대의 정상적인 로켓 발사 훈련에 대한 대응과는 너무나도 반이한 대조를 이루는 철면피한 작태이다. 남에게 훈시질하기 좋아하고 시비질하는 데 습관된 미국 놈들이 어떻게 되어 우리에게 노골적인 도발을 걸어온 주구들의 무분별한 망동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미국 놈들이 속이 반드름이 들여다보이는 유치한 권모술수에 매달리고 있는 이유는 너무나도 명백하다. 그것은 체면과 공정성을 다 죄버리고서라도 우리를 어떻게 하나 힘으로 압살해보자는 데 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무리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해도 무작정 불의로 매도하여 온갖 감투를 들씌워 말살해버리려고 미천할 뛰고 있지만 저들에게 추종하며 아부굴종하는 하수인들에 대해서는 강도질을 하든 사리를 치든 눈감아주며 묵인해주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월 17일에도 일본 반동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정찰 행동을 강화할 목적으로 간첩위성을 탑재한 HEA 로켓을 발사하였지만 우리의 평화적 위성 발사에 대해 입에 개거품을 물고 지랄발광하던 미국 놈들은 언제 그랬던가 싶이 딴절을 피우며 안인보살하였다. 바로 이것이 세계 재판관처럼 행세하는 미국 놈들의 본색이다. 상전의 불공정한 이중기준과 흑백을 전도하는 양면적인 처사의 힘을 얻은 남조선 괴뢰 호전광들과 일본 반동들은 지금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분수 없이 날뛰고 있다. 이 모든 사실은 날강도적인 이중기준에 따른 미국 놈들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존재하는 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언제 가도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실증해주고 있다. 미국식 이중기준은 강권과 전횡의 가장 뚜렷한 판로이다. 미국 놈들은 더 이상 우리 군대의 자위적 조치에 대해 함부로 걸고들지 말아야 한다. 그 어떤 명분도 없이 우리를 헐뜯는 뻔뻔스러운 궤변을 늘어놓으며 반공화국 군사적 압살 책동에 계속 광분한다면 잘해질 것은 우리 군대의 무자비한 보복 대응뿐이다. 미국 놈들은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기준을 자아대로 하여 우리를 대해온 결과가 처리할 엄청난 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 남조선 괴뢰 호전광들과 일본 반동들도 어리석게 날뛰지 말아야 한다. 미국식 이중 기준에 따른 대조선 압살 책동이 강화되면 될수록 우리 군대는 이미 세계 앞에 공인한 대로 자비적 해국 재력을 강화하기 위한 초강경 대응 조치들을 끊임없이 취해 나갈 것이다. 미국 놈들의 날강도적 이중 기준은 추호도 용납될 수 없다.